만나도 내 맘 두근두근 이렇게 매일 밤마다 두근두근 내겐 그댈 만난 건 참 행운이어라 그대와 함께한 추억 아롱아롱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롱아롱 이렇게 하루하루가 아롱아롱 내겐 그댈 만난 건 참 꿈이었어라 행복했고 참 많이 널 안아줬고 참 많이 행복했던 우리 둘만의 예쁜 작은 사랑 얘기 주며 행복했고 참 많이 널 알아줬고 참 많이 행복했던 우리 둘만의 예쁜 작은 사랑 얘기 그래요 나는 아직도 사랑해요 그대가 나를 떠나도 기다려요 우리 처음